조선만도 종세를 핵전쟁 접경이로 몰아가고 있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 허존광들의 어리석은 북침전쟁 도발책 등을 단죄해서 청년 덕교도 본부위원장, 청년 효거현 본부위원장, 청년 후꺼옥가현 본부위원장은 3일 담화들을 제1번 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제1번 조선사회과학자협회 회장, 제1번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담화들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제1조선인 평화통일협회가 2일 수십만의 대병력과 최신 핵타격수단들을 대량적으로 끌어들여 북침을 노린 핵전쟁 연습을 사상 최대 규모에서 광란적으로 감행하고 조선반도 정세를 일촉즉발의 초긴장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